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모르는가 봐. 욕심에 꽃은 피고도 사랑한다 그 말은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농장의 줄무늬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달빛이 내리는 고요한 저녁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간속지의 새교가는 청춘의 마음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